Piano. Okay, 나도 내 실수가 잘못됐다는 거 인정은 해. 원툴게 널 찾아 뺏긴 사탕을 내 손에 다시 넣게. Unstoppable 다시 또 뺏게 살 널 마주칠 수 있게. One day to day 널 잊을 수 없게 눈물에 자꾸 네 모습이 비쳐. Yeah. 우리 얘기가 적혀있어 뻔하게 한 명은 울고 한 명은 떠났더라 뭐 그런 얘기 알잖아 네게 하는 얘기 다 같잖아 사랑 다 거기서 yeah, 거기 right. 이렇게 슬퍼해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지 내가 원하는 걸 하나였지 One day to day 널 잊을 수 없게 눈물에 자꾸 네 모습이 비쳐 가고 미안하단 말로 입장 정리를